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도불호 제1부 항일혁명편 8권 계승본 제24장 거적적인 반일 항전으로 해서 8 개선을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모셔왔습니다.